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은 15일 주조 아시안 나라 외교 대표들을 위한 정세 통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모임에는 주조 웬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특명전권 대사들과 캄보자 림시대리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박종학 외무성 아시아 2국 국장이 최근 미국의 대자선 적대시 정책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과 그와 관련한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 반도에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항시적으로 들이밀어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속에 대자선 제재 교리를 악용해서 다른 나라들의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급수를 낮추라고 공공연히 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대자선 제재 교리를 남용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급수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내정간섭 행위로서 자주, 평등,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아시안의 리념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은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시안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14일에 진행된 세형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우위를 가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은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 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정세 통보 모임에 참가한 주조 아시안 나라 외교 대표들은 최근 조선 만도 정세와 관련한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 리해를 표시했습니다.